you be my love forever. Darling, won't you be my love forever. 얼굴이 붉까봐서 물 한 잔도 못 마셨죠. 향수도 살짝 뿌리고 립스틱도 바르죠. 새로 산 예쁜 옷도 몇 번을 갈아입었죠. 꿈이 아닐까 궁금해 내보를 꼬집어봤죠. 처럼 차가웠던 나의 가슴에 햇살처럼 다가와준 너 꼭 잡은 손 너무 따뜻해서 구가는 품 너무 따스해서 그댈 놓지 않을래 두 손 놓지 않을래 사르르르르 내 맘 to be my love forever. No.